너 소름 돋게 예쁜지 대추가 네 끝없는 점 같다고 다른 남자가 내 눈엔 전부 악마 같다고 뭐가 좋다고 넌 내 말께 웃고 있어 어떻게 널 어떻게 해야 돼 내 완전히 빠져나 욕심낼 수밖에 없잖아 솔직히 보면 볼수록 더 탐나지 단지 너의 모든 게 궁금하잖아 너 아닌 다른 여자긴 안 그래 내 시선 너에게만 고정돼 있는데 두 눈을 꽉 감아둔 네가 뭐야 말소린 따윈 잊은 다 버려 진짜 결심했어 제발 오늘부터 나 너에게만 진짜게 위험하진 않아 So baby don't worry 너에게만 진짜게 너 없인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날 사랑해보고해 위험하진 않아 So baby don't worry 투 헐 빨리 말해 내가 좋은 급한 놈이니까 너의 모든 걸 바래 유도 빼빼 너가 엄지 넓은 분위기 어디 바래 잘해 그라들면 싹 다 비겨라 이제부터 쟤 내 거니까 널 어디 못 가게 내 옆에 붙어있어 난 이제 네 거가 될 거니까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저 널게 타고 싶어 진짜 좀 다른 여들을 돌로 만들어 안 보일 반면 Oh God 넌 조각품 앞눈썹만 말벌들 슬퍼할 텐데 두고 싶어도 시선 강탈 숨이 차 복골한 아니 너 때문에 말이야 모든 예쁨을 가진 너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 아픈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단지 너의 모든 게 궁금하잖아 모든 걸 다